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. 어제 주고받은 메시지 자꾸만 또 보게 돼. 친구랑 있어도 핸드폰만 보게 돼. But I think 왠지 좀 일당하는 느낌이야. 성격은 딱 좋은데 말야. 그의 사진을 자꾸만 누르게 돼. 자꾸만 신경 써 내 맘